서 듣게 될까.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.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. 나의 작은 기회라는 알 수가 없네.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. 보다만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이겨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.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.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. 나의 작은 지혜 너는 알 수가 없네.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.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.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